형도 거기 있어? 야 승윤이 너도 거기 있냐? 아, 나보고 춤을 추래. 어떻게 해 이거를. 춤 열심히 춰라. 형도 열심히 하고. 어 수고. 지금 시.